김일성 화원실 참관이 태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즉 기내 준비위원회와 기내 김일성과 김종일화 협회의 공동주최로 최근 꼬나쿠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온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례하는 최고의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진행된 김일성과 김종일화 존시회 사진들,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관 개막식에는 기내 대통령부, 환경, 물 및 산림성, 중앙식물원, 꼬나크리시, 꼴로마구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인사들과 군종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송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온실 참관에 이어 불멸의 꽃 김종일화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경위와 그 특징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